우린 박스터 스톰만 박사를 추적 중이다. TCRI라는 연구소에 유전학 연구원이었는데 조직을 배신하고 수십억 어치의 연구 결과물을 훔쳐 결국에는 실제 돌연변이를 만들어냈다. 지금은 버려진 건물 임시 실험실에 숨어 지내고 있다. 돌연변이 물질 고성능 해독제는 각자 잘 보급받았겠지. 스톰만이 만든 게 뭐든 이걸로 없앨 수 있다. 신시아 우트롬님이 본부에서 직접 지휘할 거다. 덧붙일 말씀 있으십니까? 이번 작전은 특히나 중대하고도 중대한 임무다. 실패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나에게 스톰만이 만든 돌연변이와 그걸 만드는 데 쓴 뭐든 다 가져와라. 알아들었으면 작전 개시. 알겠다! 우주를 완성했단다. 너도 아빠만큼 신나지 않니? TCRI 연구소의 과학자 동료들은 너를 무기로 쓰고 싶어 했지만 난 그렇게 둘 수 없었지. 근데 이젠 안전해. 얼른 너의 형제 자매들도 만들어줄게. 우리 둘에게 진짜 가족이 생기는 거지. 내겐 가족이란 게 없었어. 다들 날 싫어했지. 난 사람보단 실험실의 동물들에게 항상 더 큰 인연을 느꼈단다. 그래서 너랑 네 형제 자매들로 내가 가족을 만드는 거야. 드디어 행복하게 살겠지. 연구를 따라 할 거야.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상관없어. 박스터 스톰만의 돌연변이는 존재해야 돼. 그게 바로 새로운 형태의 생명체 그 자체다. 길 건너에 있다. 그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고 인간 세계의 침투에 회수할 목표물을 짜먹는 요구르트. 짜먹는 요구. 알겠어, 배트맨. 왜? 분위기나 좀 띄워본 거잖아. 오늘 조박 또 뭐 있어야 돼? 무지방 우유 4팩이랑 아이스크림이랑 과일이랑 채소랑 도리토스는 쿨렌치 마시고 노래방 사이즈라네. 난 치즈볼이 좋아. 꼭 노래방 사이즈로 해야 되나 봐. 여기 밑줄을 두 번이나 그으셨네. 좋아, 도니. 넌 생활용품, 그래. 라프는 식료품을 맡고, 마이키 넌 간식거리를 맡아. 오케이, 바리. 꼭 기억해. 사람들 눈에 절대 띄지 마. 왜인지는 알지? 인간들은 모두 악마의 쓰레기이다. 피해 다니고 인사하지 마라. 인간은 누군가를 죽이려 안달이 났다. 그들과의 소통은 죽음과도 같다. 뭐 좀 편견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아빠의 가르침이잖아. 아, 솔직히 내 눈엔 사람들이 멋있어 보여. 비욘세. 인간이 없으면 K-POP도 없어. 그 사람 진짜 그래. 같이 브런치 먹어봤으면 좋겠다. 가이 피에리는 재밌는 사람 같아. 플레이버타운엔 꼭 가보고 싶어. 우리 모두 인간을 좋아하지만 할 일은 해야지. 가보자. 가보자. 우리한 가족의 대장이다. 왜 가리 끓는 목소리로 말해? 어처구니없는 강도 사건이 버젓이 일어났습니다. 산업용 전력 변환기가 운송 도중 도난당했는데요. 경찰 측은 최근 발생한 연쇄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두려워합니다. 이 지역 학부모들은 범인이 잡힐 때까지 통행금지를 시행하라며 요청했습니다. 현재까지 유일한 단서는 베일에 쌓인 주모자뿐인데요. 바로 슈퍼플라이입니다. 나쁘지 않네.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 되겠다. 식료품은 정리하고. 아, 잠깐 잠깐. 뭐야? 나 온 지 한 시간도 안 됐어. 놀다 가자. 맞아. 왜 이래. 더는 이러지 않기로 했잖아. 저번 주엔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농구 보고 그 전주엔 아델 콘서트 갔었잖아. 고음 올릴 때 장난 아니었지. 차릴 수가 없었어. 아빠가 눈치채시면 우린 외출 금지야. 집 밖에 모르시는 분인데 어떻게 눈치채. 편의점에서 3시간 동안 장보고 왔단 것만 아시는데. 아니 우리 더는 말썽 부리지 않기로 했잖아. 브루클린에서 야외 상영을 한다네. 그래? 좋아. 재밌는 영화는 좋겠다. 점점을 보고 싶어. 난 좀 가벼운 게 좋아. 레오, 딴지 그만 걸고 좀 가자. 아니, 알았어. 같이 가. 오, 대박. 이야, 저 조끼 괜찮은데? 나도 저런 머리 하고 싶다. 머리카락만 있어도 좋겠어. 에이, 우린 나이도 어린데 이게 뭐냐? 고등학생들은 진짜 저런가? 아, 고등학교에 다니면 퍼레이드에 언제든 끼어들 수 있지. 맞아, 상상이 되냐? 그래, 질투도 안 나고 좋아 죽겠다. 언젠가 우리도 페리스 뷸러처럼 사랑받을지도? 맞아. 그래, 언젠간 그럴 수 있지. 집에 가자, 얘들아. 오니 얼마나 걱정했다고. 죄송해요 아빠. 네, 사실 바뀌었어요. 인도 가요. 저희들을 만나서 저렇게 고양이 싫어하는 거 아시죠? 잠깐만 동작 그만. 장만 보고 곧바로 돌아오겠다고 했잖아. 어디 갔었니? 그게요. 야, 아무데도 안 갔어요. 죄송해요, 아빠. 얘들이 영화 보셨어요. 제가 말리기는 했고요. 왜요? 정말 이게 인간들 사이에 섞여서 영화를 봤단 말이야? 왜? 쥐새끼처럼 일러봤죠? 뭐야?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다. 지금 2023. 죄송해요, 아빠. 큰일 난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영화 한 편 본 거예요. 별일 없었어요. 벌써 잊었구나. 인간들이 얼마나 역겨운 괴물인지 그걸 기억 못한단 말이냐? 어째서 위험한지, 왜 우리를 우유 짜내듯 착즙하려는지. 아, 아빠, 우리한테 나올 데도 없어요. 내가 그 얘기를 또 해주마. 아, 제발요, 안 들을래요. 그래, 알았다. 아주 길게 길게 얘기해줄게. 지금부터 15년 전의 일이란다. 그때 난 20대의 젊은 생쥐였지. 나 좀 봐라, 너무 귀엽지? 세상에 내 밑에 있었단다. 아니, 내가 세상 밑바닥에 있었지. 너무나 비참했어. 아무도 날 안 좋아해. 친구들도 없지. 너구리도 날 미워했고, 개들도 날 안 좋아해. 그 중에서도 날 제일 싫어했던 건 인간이었어. 유일한 친구는 바퀴벌레였단다. 우린 참 사이좋게 지냈어. 그 친구의 이름이 케빈인데. 그리되고 내가 먹었어. 어느 날 모든 게 바뀌었지. 그런 경험은 처음 해봤었단다. 너희 날 죽이거나 먹으려 하지 않았어. 너희를 내버려 둘 순 없었다. 우주를 뒤집어 쓴 채로 하수도에 버려져 있었거든. 우주가 뭔지는 잘 모르지만 그게 우리를 바꿔놓았지. 나이 들었던 나는 어른 생쥐 인간이 됐고, 어렸던 너희는 그렇게 그대로 아기 거북이 인간이 됐다. 자세히 알려고 하지 마라. 파고들수록 말이 안 되니까. 이상하긴 하지만 우린 가족이 됐지. Greetings, girl, and welcome to my world of phrasing right up to bat. It's the daisy age, and you're about to walk top stage, so wipe the bottles on the mat. Hip-hop love, this is a good mind, and I quiz your ball mints before the sun. But clear your court, cause this a one-man sport, and who's better for this than plug one? Plug don't one. Have to worry about me squashing other girls, cause they've already been squished. Freeze the frame of our moves the same, if you can continue right behind the bush. You'll stay with me, I know this, but not because of all my earth. Treasures are regardless to the fact that I'm possibly loose, but because I know I love you, girl. (웃음) 인간 세상에 푹 빠진 너희에게 기회를 주기로 결심했다. 됐어. 세상에 생쥐 인간이다. 생쥐? 생쥐 인간이 나타났어요. 생쥐 인간이 아니라 싸구의 복장을 해버리라. 왜지? 야, 이거 진짜 사람 거대 두려더니 생쥐. 사실은 너희를 다치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그날 맹세했다. 그래서 고대 닌자 기술의 비밀을 풀 수 있는 방법, 즉 내 몸 자체를 살생병기로 바꾸는 방법을 찾기로 했고, 결국 찾아냈지. 검은 닌자. 인간 세상이 필요한 것 같아도 우리는 서로만 있으면 돼. 그래서 엄격한 거야. 알지? 나에게는 너희들이 전부란다. 앞으로도 내 곁에는 너희들 뿐이겠지. 그건 모르는 거죠. 왜 몰라? 내 나이 때에 돌연 변형가 있겠냐? 있어도 몇 안 될걸. 돌연 변형 데이트 앱은 있지도 않아. 진짜거든. 매일 확인해봤어. 얘들아, 나도 이러고 싶진 않다만 한 달 동안 외출 금지다. 정말요? 그래. 이미 정했어. 됐어. 그만하자. 최악이다. 라프, 왜 그래? 됐다. 마이키! 이제 속이 시원해, 대장? 있잖아, 얘들아. 혹시 만약에 우리가 소외받는 괴물이 아니고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면 너희는 뭐 할 거야? 진짜 솔직하게 말하면 평범하게 살래. 뭔지 알지? 나 알아. 그런 학교도 다니고 마, 여자친구 사귀고 파티 가고. 네 연애 스킬론 어렵지. 난 그냥 하수도 밖으로 나가기만 해도 좋을 것 같아. 내가 너희들을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죽을 때까지 너희 얼굴만 보고 살 수는 없는 거지. 말해봤자 어따 쓰겠냐. 그럴 일 없어. 그러니까 소용없는 얘기 그만하자. 정신 똑바로 차려. 방사능 저장 장치를 실은 트럭이 1분 거리에 있다. 알겠다. 이거 망치면 큰일 나. 슈퍼플라이는 실수를 용납하지 않아. 이상한 장비들로 뭘 만들려고 그러나? 알 게 뭐야? 돈만 받으면 그만 아니야? 목표물 접근. 저장장치를 털어갔습니다. 하늘을 나는 아이스크림일까요? 오늘 맨해튼 중심가에서 또 강도 사건이 발생해 시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추적장치를 우리 쪽 모든 화물에 달아놔. 우리가 만나러 갈 테니 기다려라. 슈퍼플라이. 그래. 던져봐. 잠깐만. 좀 있어. 가만히 좀 있어. 그만해 얘들아. 우리 외출 금지당했잖아. 집에 가자. 그래요. 뭐 하나 물어보자. 뭔데 라프? 넌 아빠가 발가락을 핥으라고 하면 핥을래? 어디서 구린 냄새 안 나? 치즈랑 도리토스 냄새가 나겠지. 얘들아 폭도 재밌다. 미안한데 네 말 잘 안 들려. 치즈가 네 입을 막아서 그런 거 아니야? 배트맨 충전을 한 번 더 해보던가. 우와 느린 동작으로 보자. 대박. 이렇게 멋있는 건 처음 본다. 됐지? 이번에 수리검을 던져볼까? 좋아. 호랑이 눈으로 노려보자. 아주 잘 보여. 아, 이걸 내가 들고 있어야 하는 건가? 그렇지, 네가 주인공이잖아. 걱정할 거 없어, 마이키. 괜찮을 거야. 진정해. 이제 죽었다. 왜 하필 내 머리 모양이랑 똑같은 과일을 골랐냐? 네 머리가 꼭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아기 같아서. 잠깐 그만해. 너네 때문에 집중이 안 돼. 간달라프. 셋, 둘, 넷. 소리 들었지? 뭐였어? 수리검에 맞아서 화가 많이 났나 봐. 다 같이 내려가서 괜찮은지 물어봐야 하지 않을까? 굳이 내려가. 맞아. 너 대체 뭐가 문제냐? 뭐야? 지방방송 좀 꺼. 어? 보는 눈이 얼마나 많은데. 저 남자가 도와주러 온 것 같아. 스쿠터를 훔치려는 것 같은데. 꺼. 아니 됐고 여기서 말싸움할 필요도 없어. 스쿠터. 아니 스쿠터 보라고. 합입하. 잠깐만. 아 도망친다. 할 만큼 한 거야. 더 어떡해. 가서 피자나 먹을까? 아니지 아니지. 아니면... 우리 때문에 스쿠터를 도둑 맞았으니까 우리가 해결해줘야지. 그래 최악이겠지. 근데 그걸 우리가 해결해줘야 되나? 아니 저 사람이 잘못된 네, 순간에 잘못된 장소에 있었으니까 우리 잘못은 아니야. 매력적인 여자 인간에게 스쿠터를 반드시 되찾아주겠어. 알파 태형으로 간다. 우와, 레오의 호르몬이 날뛰고 있나 본데. 따라가자. 스쿠터에 나와서 난리야? 뭐였지? 얘들아, 비상구 지켜. 실수 없이 작전을 수행하자. 닌자 기술을 총동원해. 은신술로 출입문부터 차단하고 그리고 갈 때 어들썩하게. 기다려. 라프, 라프 잠깐만. 여긴 많이들 계시네. 진짜 거칠어 보이죠. 저 옷들은 어디다 쓰는 거니? 타임스 스퀘어에서 일하는 애들인가? 마스코트 보더라. 그래, 개코도 맞네. 맨 꼬마시 우레그로 보이는데. 잘 됐네. 이 순간을 평생 준비했잖아. 진짜 싸워본 적은 한 번도 없잖아. 우리가 가진 무기라곤 이 기다란 막대기뿐이야. 막대기를 뭘 어쩌자고. 이걸로 이 상황을 벗어나볼까? 너 하나도 안 웃기거든. 답답 그만. 대결을 매일 밤 꿈꿨어. 라프 넌 분노 조절에 문제가 있어. 그런 거 아니거든. 어떡해. 나 안 좋아. 삼진창이 내 회복제 이럴 수 있지. 출발이 별로 좋지는 않네. 우리의 슬픈 뒷얘기를 알면 불쌍히 봐줄까? 슈렉들을 잡아라! 한번 한다! 하나 더 아빠지네! 빨리 돌아가! 뭐하는 거야! 좋아, 라프! 넌 왼쪽, 난 오른쪽! 야! 뭐야, 네가 왼쪽이라고! 이겼다! 아싸! 최고! 나 뭐 이럴 뿐이야! 그래! 못 타고요. 스쿠터만 찾아서 갈게요. 다들 세게 당하셨구나. 오늘 밤이 이렇게 돌아갈 줄은 생각도 못했네. 잠깐, 얘네 어딨지? 뭐야? 거기 숨은 거 다 보이거든. 얘들아, 우리가 보이나 봐. 아니, 우리 안 보일 거야. 수리검은 문제 삼지 않을게, 알았지? 내 스쿠터를 찾아줬으니까 넘어가자. 돈이 인디가 나서 너 싹싹하잖아. 너네끼리 옹기종기 모여있는 걸 좋아한다는 건 잘 알겠는데 그렇게 깜깜한 곳에 계속 숨어있으면 점점 더 의심스러워지거든. 의심스럽다잖아. 그럼 안 되지. 아이고, 왜 녀석이 싫어. 이젠 의심이 두 배로 커졌네. 그렇게 속닥대니 당연한 거. 안녕. 왔어. 반가워. 거북이 의상을 입은 정의의 영웅이구나. 맞지? 솔직하게 말할게. 고를 만한 동물은 널리지 않았어? 상어나 늑대로 할 수도 있잖아. 오, 이 의상 진짜 실감나네. 눈알이 진짜처럼 되게 촉촉하다. 이런 걸 어떻게 입고 벗어? 진짜 피부잖아. 진짜 그래, 피부였어. 맞아. 방금 만진 건 내 피부야. 이게 무슨... 너희 뭐야? 정체를 밝혀. 피자라도 먹으면서 얘기해도 돼? 페퍼로니 피자 좋아해? 피자를 먹겠다고? 진도가 너무 빠른 거 아니야? 아주 오래전에 그때부터 나랑 류계선 우리는 그냥 새끼 거북이였지. 네가 아는 그런 아기 거북이 우리의 오빠가 그걸 생각해. 우리가 여기서 왔는지는 나도 잘 몰라. 그만. 알았어. 너희는 원래 진짜 아기 거북이였는데 수수께끼의 물질인 우주에 노출됐고 또 그때부터 돌연변이 아기들이 점점 나이를 먹게 되면서 돌연변이 거북이 남자가 됐다 이 말이야? 아, 거북이 소년이지 정확히는. 10대라고 해줄래? 10대가 더 멋진 거북이 사나이. 10대라? 10대구나? 정신이 번쩍하네. 좋아. 그래, 그럼 다른 얘기도 좀 해줄래? 너희들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 혹시 저기 너희 같은 애들이 더 있어? 아니, 우리들 뿐이야. 지구상에는 이들밖에 없어. 지금까지 이런 얘기를 물어본 사람도 없었고 얘기해 본 적도 없던 거지? 한 번도 없었네. 정말 네가 처음이야. 초대 손님이 된 척은 해봤지. 왜 받아 저거? 아, 난 기자거든. 아니, 기자 지망생이야. 내 글은 학교 신문에 실려. 정말? 난 네가 카메라 앞에 설 줄 알았어. 카메라 빠를 잘 받을 것 같은 외모라서. 아니야, 싫어. 카메라는 사절. 그렇구나. 저기, 내가 이러고 있는 이유는 내가 지금 슈퍼플라이를 조사 중이기 때문이야. 걔들을 못 잡으면 통행금지를 시행할 거란 얘기까지 나와. 겁먹은 학부모 덕분에 파티도 취소됐어. 난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 싶거든. 어쨌든 여기 10대의 돌연변이 가라테 거북이들. 아, 이 정도면 되게 솔깃한 얘기 아니야? 그게 그래도 될지 모르겠네. 왜 안 돼? 이건 되는 기사야. 엄청 좋은 건이라고. 우리 같은 애들이 존재한다는 걸 인간들이 알면 우릴 괴롭힌댔어. 잡아서 죽이거나 우유 짜내듯 착즙할 걸. 나는 안 짤 거야. 나올 데도 없잖아. 저기 여자 인간, 뭐 하나 물어보자. 그러니까 솔직하게 대답해줘. 너 같은 사람들이 세상에 더 있을까? 우리를 받아들여줄 사람들. 아니, 없어. 이건 확실해. 솔직히 그럴 일은 없을 거야. 그래, 알겠어. 확실해졌네. 우린 망했다.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진짜 솔직히 말해줄게. 내가 너희를 안 무서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날 도와줘서야. 이런 상황이 아니라 그냥 길을 걸어가다 우연히 마주쳤다면 당연히 겁을 먹었을 거야. 난 진짜로 벌벌 떨고 힘들어했겠지. 미안, 엄마의 메시지야. 아빠 메시지다. 벌벌 떨고 계신가? 부모님은 나나 너희나 똑같네. 100% 똑같지. 맞아, 그렇긴 하네. 우리 아빠는 생쥐괴물이 절대 아니거든. 그렇게 말하니까 더 못 믿겠다. 저기 에어드롭으로 연락처 줄게. 인간 세상이든 어디든 나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면 나한테 알려줄래? 너희 얘기를 써보고 싶어. 진심이야. 제가... 쟤 진짜 멋있다. 또 시작이야. 여자만 보면 저래. 스타일이야? 미안한데 아니거든. 연락처나 줘. 어서. 끌리리. 핸드폰 달라니까. 끌리리. 오늘 완전 대박. 너 이거 봤지? 이건 뭐 그냥 우와. 이걸로 만족이 안 돼. 이제야 세상의 맛을 봤는데 씻어내고 싶지 않잖아. 혀에 남아있는 이 맛을 실컷 음미하다가 목구멍으로. 그 맛얘기는 언제까지 우려먹으려고 그러냐. 맞는 말이긴 해. 정말 좋은 경험이긴 했어. 그래. 너희들도 에이프릴이 하는 말 들었지? 그 아름다운 입으로 너무나 정중한 말만 해줬잖아. 자기를 구해줬기 때문에 우리를 좋게 봤댔어. 걔한텐 우리가 영웅이야. 그러니까 모두의 영웅도 될 수 있지 않을까? 무슨 말이야? 저기 좀 봐. 우리가 닌자 기술을 써서 슈퍼플라이를 잡는 거야. 시청으로 끌고 간 다음에 경찰들 앞에 던져주고는 딱 말하자. 우리가 슈퍼플라이를 잡은 영웅입니다. 네, 좀 달라 보여도 여러분 편입니다. 그러면 다들 이러겠지? 우와, 저 거북이들 괜찮네. 난 브롱크스 지역 택시기사요. 시민 전부가 우리를 멋지게 여기고 받아들여주겠지? 아기한테 사인 해줘요. 그런 다음 도시의 뜨거운 열기가 가시고 나면 고등학교에 입학하자. 평범하게 사는 거야. 아니면 다른 애들보다 좀 더 인기 많은 정도? 알았어, 뭔 말인지 잘 알겠네.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헐크도 덩치 크고 무서운 녹색 괴물이긴 했지만 정의의 영웅으로 알려지고 나서는 식당에서 사진 찍어줬잖아. 그 장면 마크 러폴로의 즉흥 연기였대. 알지, 똑똑한 분이잖아. 맞아. 누가 그런 거 알고 싶대? 이건 중요한 작전이야. 성공만 하면 너희랑만 놀지 않아도 된다는 거 아니야? 맞아, 정말 그렇긴 해. 아빠는 어떡하지? 글쎄, 아빠가 아실 필요는 없잖아. 그렇지. 그러려면 에이프릴의 도움을 받아야 돼. 슈퍼플라이를 엄청나게 연구한 것 같았거든. 잘 이끌어줄 거야. 뭐야? 너도 끼게? 그래요, 껴줘. 얼른 가자. 이제 시작이야, 마이키. 여보세요? 거북이? 친구들? 안녕. 저기, 정말 너희들 맞는 거지? 안녕! 에이프릴, 그래, 나는, 나는 레오야, 있잖아. 얘기해봤는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 어떻게? 우리가 슈퍼플라이 찾는 거 도와줄래? 우린 정의를 실현하고, 너는 그걸 취재하는 거지. 성공하면 취재한 걸 신문에 실어. 너는 파티도 갈 수 있고, 우린 영웅으로서 세상에 인정받는 거지. 뭐, 그래? 그래, 그러게. 괜찮긴 한데, 솔직하게 말하자면 그 생각은 그만하기로 했어. 그것 말고도 할 일이 너무 많아졌거든. 그건 그렇고 너희들 귀 있어? 그냥 있다고 해, 있다고 해. 있을 것 같은데? 귀가 있을 것 같다고 한다. 알았어, 좋아, 그래. 오늘 밤에 만날래? 8시 이스트먼 고등학교. 저 시간에 아무도 없어. 내가 모은 자료가 암실에 있거든. 좋아, 좋아. 이거 데이트지? 데이트? 뭐? 아니야. 그냥 아니, 그게 아니라. 아, 저기, 알았어, 알았다고. 전파가 안 통하네. 오늘 밤에 만나자. 내 연애 스킬 너무 좋은데? 아빠, 저희 외출하려고요. 급한 일이 생겨서 나갔다 올게요. 다녀올게요, 뽀뽀. 쟤들이 왜 저래? 굉장히 위험해 보였어. 아까 그거? 괜찮아. 우린 위험한 거 밥 먹듯이 해서. 사실 난 피자에 와플도 올려서 먹는다. 생각보다 먹을만해. 듣고 보니 솔직히 맛있을 것 같긴 하네. 얘들아, 그럼 들어와. 정말? 그냥 안으로 들어가면 돼? 물론이지. 환영해, 이스트먼 고등학교야. 뭔가 좀 어색하네. 너희들은 고등학교에 다니고 싶다는 거지? 맞아. 너무너무 다니고 싶어. 왜, 넌 학교가 별로야? 아니, 내가 인기가 많은 편이라 학교 생활이 너무너무 재밌어 죽겠거든. 근데 내 걱정은 하지 마. 이런 게 꿈에 그리던 학교야? 아니, 훨씬 더 근사해. 진격의 거인? 이 학생은 일본 만화를 엄청 좋아하나 봐. 얼굴은 전혀 모르지만 나랑 너무 잘 통할 것 같지 않아? 얘들아, 봐봐. 와 대박. 연극반에 모집한대. 나 당장 들어갈래. 대박이지 않냐? 마이키 왜 이래? 우린 학생이 아니야. 아직은 아닌데 2주 후에 마감이라 그 전에 입학하면 돼. 이름에 성을 쓰라고 되어 있네. 잠깐만, 우리는 성이 뭐야? 글쎄, 생각도 안 해봤네. 잘 모르겠는데. 우리는 이름에 성도 없는 건가? 우린 어떤 존재야? 없으면 뭐 어때. 이름을 쪼개지 뭐. 마이클 엔젤로. 안녕, 난 마이클 엔젤로야. 완벽하군요. 그럼 넌 레오나르도네. 나르도. 안녕, 나르도. 그네, 아르도. 레오나르도, 멋진 이름이다. 얘들아, 나르도 그만 놀려. 저러다 삐진다. 에이프릴도 나르도래. 나르도. 그래도 저 이름보다는 낫지. 토쟁이. 별명 한번 끔찍하네. 아니, 토쟁이가 아닐 수도 있잖아. 토깽이라든가 되게 귀여울 수도 있어. 잠깐만, 토쟁이가 너였어? 걔가 토쟁이였어? 토깽이가 아닌 건 확실하네. 됐어, 그만! 내 말 좀 들어봐. 난 어렸을 때부터 기자가 되는 게 꿈이었거든. 그래서 내가 아침 방송을 잘할 수 있을 줄 알았어. 그런데 그게 생각대로 잘 안 되더라. 카메라랑 모든 사람들이 나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 몸속에서 불안감이 폭발하는 기분이었어. 그래서 뭐... 설마 아니지? 맞아. 그 장면만 편집돼서 인터넷에 퍼졌지. 화제가 돼서 틱톡에서 유행까지 타버렸어. 뭔가 슈퍼플라이를 지면에 싣고 파티가 다시 열린다면 내가 카메라 앞에 안 서도 되겠다 싶었어. 누가 알아? 나한테도 다른 멋진 별명이 생길지 모르잖아. 토쟁이 말고 다른가? 이젠 지겨졌다 이거지? 아니야? 그래, 유서라 맘대로 해. 아무튼 사랑받는 영웅이 되고 싶은 게 너희만은 아니라는 거지. 그만 갈까? 이게 내가 모은 정보야. 그래, 이 힘든 걸 내가 해냈다. 좋아, 들어봐. 슈퍼플라이는 아마도 뭔가를 만들고 있어. 예를 들어보면 그루나 메가마인드 캐릭터지. 환호를 훔치고 있는데 하나같이 고도로 발달된 기술 장비들이야. 최첨단 장비인데다 가격도 어마어마해. 또 건달들을 사서 온갖 굳은 일을 시키고 뒤에서 지시만 내리는데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네. 왜? 자기 얼굴을 보는 순간 죽여버리니까. 멋진데? 아니, 안 멋지거든. 그럼 찾으려면 어떻게 해? 지난주 아이스크림 트럭 강도 사건 알지? 방사능 저장 장치를 훔쳐갔던 거야. 그리고 봐봐, 내 스쿠터가 있던 불법 정비소에서 이게 나왔어. 얘는 분명히 슈퍼플라이랑 한패인 거야. 그 불법 정비소에 운영자 일당이 있어. 땅꼬마 샤론, 대머리 브론슨, 가발 톰, 평범한 네이트. 슈퍼플라이가 있는 곳으로 안내해줄 자들이지. 이건 되는 기사네. 다들 별명이 왜 저렇게 이상해? 나루도만 하겠어. 정했잖아, 레온 아르도거든. 이제 추적해볼까? I like the play. No diggity, no doubt. Play on, play on. Play on, play on. Yo, Dream, drop the verse. Just to get down, good lord. Baby, got him open all your time. Strictly bitch, you don't play around. Cause I'm much proud, that game by the town. Getting paid is a forte. Every day, to play away. Can't get her out of my mind. Wow. I think about the girl all the time. Wow, wow. From east side to the west side. Pushing fat guys, it's no surprise. She got tricks in the stash. Stacking up the cash. Fast when it comes to the gas. By no means average. It's on when she's got to have it. Baby, you're a perfect 10. I wanna get in. Can I get down so I can win? I like the way you work it. You're a diggity. Bag it up. Bag it up. I like the way you work it. No diggity. Bag it up. Bag it up. Bag it up. I like the way you work it. 말한다 해도 범죄의 번인을 찾아가란 것만 할 건데 니들한테 얘기 안 해. 범죄의 번인 어디 있어? 알았어, 말해줄게. 그래, 알았어. 방사능 저장 장치를 훔쳐다 준 내 부하들을 슈퍼플라이가 모두 죽였어. 그러더니 나한테 전화해서 다른 물건을 구해달라는 거야. 동기화 장치라고 했거든. 싫다고 하잖아. 그러면 나까지 죽을 판이야. 그래서 어젯밤에 하나 훔쳤지. 오늘 밤에 슈퍼플라이랑 거래하기로 했어. 다리 밑에서 말이야. 이 장치만 넘기면 더는 괴롭히지 않겠지. 좋아, 좋은 일 한 거야. 뭐야, 말했는데 왜 때려? 속이 뻥 뚫리지 않아? 내 몸속에서 아드레날린이 엄청나게 대박. 폭발하더라고. 슈퍼플라이랑 범죄의 버니가 거래하는 건 오늘 밤이야. 한 시간 후에 브루클린 다리 밑에서. 버니의 차에서 장비랑 등장하면 쭈쭈! 어? 슈퍼플라이는 딱 걸려. 안 놓쳤지, 에이프릴? 다 찍었어? 미안한데 하나하나를 내가 다 찍어야 돼? 별것도 아닌데 굳이? 그럼. 내가 가서 딱 말할게. 야, 여긴 내 구역이야. 내 금식이랑 그 목걸이 보여? 난 베이컨 달걀 치즈를 먹어. 한 판 버터블라 슈퍼플라이. 그래, 맞아. 베이컨 달걀 치즈. 먹어보자. 베이컨 달걀 치즈. 예. 오, 먹어보자. 베이컨 달걀 치즈. 한 잔에. 먹어보자. 베이컨 달걀 치즈. 먹어보자. 베이컨 달걀 치즈. 그래. 밖에 나가. 밖에 나가. 들었지. 들었지. 브론크스. 완전 나가 브론크스. 들었지. 그래. 이런다고 사람들이 너네를 좋아하진 않을걸? 진짜 솔직히 말한 거야. 브론크스! 브론크스! 어쩌냐? 아빠한테 연락 왔어. 뭐가 문제일까? 또 고양이가 왔나 본데? 항상 벌벌 떠시거든. 동영상 스트리밍이 끊긴 거 아니야? 빨리 끝내고 슈퍼플라이 만나러 가고 싶다. 있지, 에이프릴. 우리 집이 바로 저긴데 아빠가 인간을 별로 안 좋아하시거든. 그러니까. 심하네. 그래도 공평하다. 나도 쥐를 싫어해. 싫어할 수도 있지. 어쨌든 뭐. 여기서 기다려. 금방 갔다 올게. 바퀴벌레가 똥으로 파도 타기를 하는 거야? 대단하다. 멋져. 살다 살다 별 구경을 다 하네. 깜짝 놀랐지롱. 아빠, 왜 자꾸 놀래키세요? 왜 그러시는데요? 준비한 걸 활용해. 풍선은 다 웬 거고요. 아빠, 뭐 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아빠 바보 아니다. 무슨 일인지 다 알아. 아신다고요? 알아. 하수도가 지겹지. 인간 세상으로 나가고 싶지. 얘들 물건을 뒤져보니까 인간의 옷이 나오더라.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글쎄요. 진짜? 얘들아, 아니야, 괜찮아. 너희 기분을 풀어줄 방법을 찾은 것 같아. 인간 세상을 여기로 옮겨왔지. 봐봐! 인간 친구들, 안녕. 난 인간이야. 크리스랑 인사해. 난 크리스 파인이야. 내 눈썹 좀 봐라. 내가 바로 최고의 크리스지. 대단하지 않나? 내가 좋아하는 거다. 자, 봐봐! 나 웨이터야. 인간들의 식당을 체험시켜줄게. 앉아서 음식을 주문하렴. 뭐든 괜찮지만 피자를 먹도록 해. 네, 피자 좋죠. 저기 아빠, 감사하긴 한데 저희가 할 일이 좀 있거든요. 할 일이 뭔데? 밖에서 무슨 일 있니? 숨길 생각 말고. 혹시 사고 쳤냐? 뭐가 잘못됐어? 우유 자르듯 착집 당했냐? 아니라고요. 왜 항상 저희 자르는 이야기 넘어가는 건데요. 뭐 도와줘? 말만 해라. 아빠가 있다. 아니요. 아니. 아빠, 아니야. 저기 그냥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건들을 구해야죠. 네. 정말이냐? 그게 다예요? 네, 네, 정말 진짜 그게 다라니까요. 모르겠어요. 깜짝 파티 열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해요, 아빠. 네, 즐거웠어요. 저희 그만 갈게요. 갈게요. 우와, 너 운전 진짜 잘한다, 도니. 자동차 경주 게임을 밤낮으로 열심히 한 보람이 있구만. 야, 얘들아. 그래, 에이프릴. 내 말 들려? 잘 들려. 있지? 지금부터 내가 찍을 이 영상을 통해서 너희라는 존재의 이미지가 결정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설프게 망치거나 하지 말라고. 당연하지. 어떻게든 좋은 그림이 나오도록 우리가 노력해볼게. 으아, 조용 조용. 봐봐, 저기 온다. 저 녀석이 슈퍼플라이네. 아니, 바퀴에 달려도 봐봐. 차 두 대, 오토바이 한 대니까 최대 10명은 되겠다. 아, 대박. 쟤네 눈앞에 두렵던이들이 떡하니 나타나면 놀라 기절하겠지? 얼른 거래하자. 요! 뭔데? 나 참 싹 다 꼬마 거북이들이잖아. 깜짝이야. 너희들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범죄 버니가 거북이들을 부하로 뽑았네. 아니, 우린 버니의 부하가 아니고 널 찾으러 온 거야. 돌연변이가 우리 말고 또 있다니 너무 신기해. 이건 기가 막히지.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참. 맞춰볼까? 혹시 15년 전 그날이야? 맞지? 하수도로 흘러간 폐기물 때문에 너희가 탄생한 거잖아. 정확히는 우주인데 아무튼 맞긴 맞아. 좋은 느낌의 단어를 써주는 게 좋지 않아? 이게 발음하기도 좀 더 쉬운 편이거든. 듣기에도 좋지? 그래, 우지. 대박, 우지. 마음에 드네. 우주가 딱 좋아. 아무튼 들어봐봐. 그 우주가 나도 만들었어. 알겠냐? 우리 아빠 박스터 스톡만이 그 우주를 하수도로 흘려보냈던 딱 그 사람이거든. 엄밀히 말하자면 우린 사촌이야. 그럼 친척이네. 반갑다 사촌들아. 우와, 사촌이래. 사촌. 사촌이 있었으면 했거든. 뭐가 걱정이야 이렇게 많은데. 아 참 미안. 내 친구들을 소개 안 했네. 얘는 비밥이고 쟤는 록스테디야. 야, 뭘 빤히 쳐다보냐. 뭘 빤히 쳐다봐. 여기에는 윙넛이고. 안녕, 나에게 받아. 이 친구 레이필레야. 레이필레. 왜 노래를 부르고 있어? 그냥 이름만 말하면 되잖아. 레이필레야. 얘는 레더헤드. 밥은 먹고 다니냐 얘들아. 징기스 프로우. 저 조그만한 새끼 좀 봐. 어디서 하기 지급이야? 이름을 바꿔야겠어. 징기스 프로그가 뭐야? 얜 스컴버그인데 곤충어밖에 못해. 그리고 쟨 몬도 개코지. 안녕 얘들아, 만나서 반가워. 와락겨. 이리 와, 알아보자. 이 친구 멋있는데? 얘 느낌이 좋아. 너도 느낌 좋아. 네 느낌이 좋지. 네 느낌이 좋지. 네 느낌이 좋지. 네 느낌이 짤지. 이런 느낌 좋아. 먼저 작작 좀 껴안아. 맞아, 왜 왔는지 생각해야지. 할 일을 하자. 너희가 초강력 무기 같은 걸 만든다며? 무기라니. 무기랑은 정반대인 걸 만들고 있는데. 무기는 뭘 죽이지만 내가 만드는 걸로는 창조를 할 거거든. 그렇구나, 엄청 솔깃하다. 그래서 뭘 만드는데? 얘기 계속 할 거면 재미있는 곳으로 가자. 이봐, 찔리겠다. 조심해. 알았어. 나만큼 화가 많은 애는 처음 봤어. 화나면 안 되는 이유도 있냐? 쏜다 보면 안 들어. 너네 잘한다. 그치, 상상하는 게임이거든. 완전 떨어졌네. 걱정 마, 내가 줄게 친구. 이씨, 이거 봐봐라. 그럼 나도 해볼게. 저기 얘들아, 안에서 어떻게 돼가? 아직은 잘 모르겠어. 솔직히 말하면 그래. 이것저것 더 물어봐야지.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지 말이야. 저기 하던 얘기를 끝내야 하지 않을까? 네가 어디에서 왔는지 또 뭘 바라는 건지. 뭘 바라냐고? 간단해. 인정받는 거야. 말도 안 돼, 정말? 맞아. 우리도 그걸 바라는데?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 내가 기억하는 가장 오래된 과거는 아무도 자기를 받아주지 않는다고 말하던 우리 아빠의 모습이야. 아빠는 그저 가족이 필요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만들어냈던 거야. 그런데 그때 연구소 사람들이 보낸 요원들이 들이닥쳐 아빠를 데려갔지. 어리고 조그만 동생들을 내가 구해냈고 제일 맞이었던 내가 걔들을 돌봐야 했지. 열심히 키워줬고도 우리도 잘 적응했어. 어쨌든 우리 아빠가 돌아가신 건 사람 때문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모두가 못된 건 아닐 것 같았어. 밖에 있는 동네로 나가봤어. 그런데 일이 좀 꼬였지. 그 중에서도 특히 한 명이 계속 쫓아오는 거야. 죽자고 쫓아왔다니까. 웬일이야? 우리도 그런 적 있어. 그래서 아빠랑 우리가 평생을 하수도에 숨어 산 거야. 난 아니야. 그렇게 하기엔 좀 아쉽다 이거지. 내가 어떻게 했게? 난 그때 그 인간을 때려눕혔어. 턱에 한 방 먹이고 엄청나게 갈겼지. 끝까지 갈 뻔했지. 그 순간에 난 뭘 할지 알겠더라. 결심했어. 인간들 모두를 없애버리고 돌연변이가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자고. 그럴 수도 있지. 난 우리 아빠의 과학자 정신을 물려받았어. 생각해봤더니 내 계획을 실현해줄 기계장치를 만들어야겠더라고.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부품을 모두 다 훔쳤고 이젠 준비가 완벽하게 끝났어. 내 몸에서 피를 좀 뽑아내서 무기로 쓸 수 있는 우주를 만들어낼 생각이야. 그런 다음 그 우주를 대기권으로 쏴올리고 지켜볼 거야. 공기로 싹 퍼지는 걸. 그럼 어떻게 되겠어? 지구상의 동물들 전부가 싹 다 돌연변이로 변해버리겠지? 모든 파리, 벼룩, 진드기, 뱀, 물고기, 고래 전부 다. 그럼 우리가 지구의 지배종이 되는 거야. 그럼 큰일 나지. 너무 끔찍한 일이라고. 나한텐 그래. 그 계획대로면 인간은 어떻게 돼? 좋진 않겠지. 다른 평화로운 방법이 있으면 참 좋겠지만 인간 녀석들은 사라져줘야지. 대부분은 잡아먹히거나 노예가 되거나 연료 같은 걸로 쓰이거나 하겠지. 어쩌면 놀이개감이 될 수도 있고. 뭔지 알지? 인간들이 하던 강아지 쇼나 경마가 어떤지 알잖아. 이런 건 어떨까? 빨강머리 쇼, 뚱보들의 경주, 아기로 할까? 뭐 그런 거지. 별별 희한한 게 많을걸. 와, 그건 더 끔찍하네. 애완동물 잡을까? 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 뭔 말인지 알지? 어떤 별난 걸 생각해내도 실행할 거야. 뭔 말인지 알지? 그것도 최대한 빨리 할 거야. 내게 이게 있으니까 이 장치만 완성하면 우릴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그렇지? 너희는 어쩔래? 우리 일에 끼어볼래? 장치는 오늘 밤부터 작동할 것 같거든. 같이 가자, 꼬마 친구들아. 얘들아, 잘 생각해라. 당장 걔들 막아. 사악한 악당들에게 끔찍한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넘겨주는 장면을 기어코 내 손으로 찍게 할 거야. 막아줄 거지? 막아줘야 돼. 아무나 기침 한번 하면 막는다는 뜻으로 알게. 저기, 슈퍼플라이, 진짜 솔직히 말하자면 내가 뭐가 뭔지 그게 감을 잘 못 잡겠는데 혹시 거절하면? 같이 하지 않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 이건 그냥 만약을 가정하고 물어만 보는 거야. 거절당한다면 내가 너일 잘못 봤다는 뜻이지. 내 생각만큼 대단한 애들이 아니었나? 그걸 깨닫는 순간 화가 나겠지. 분노 게이지가 100까지 치솟아. 알아들었냐? 갑자기 그런 말을 해. 무슨 일인데? 사촌. 아니 지금 사촌 얘기가 왜 나오냐? 사촌 소리 그만해. 무슨 상관이야? 웃자고 한 말이야. 사실 우린 네 작전에 너무 끼고 싶거든. 대단한 일이잖아. 사람들 없으면 좋지. 여긴 편집해야겠다.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그래요, 슈퍼플라이 친구. 저장장치를 실현차는 우리가 맡을게. 그리고 네가 앞장서면 되지. 잘한다. 자연스러워. 좋은데, 운전은 내가 빨라. 너는 길도 모르잖아. 자, 먼저 윙넛 록. 거북이도 차에 같이 타. 내가 운전? 너 운전 잘해? 아니. 스파이스 걸스 음악 주세요. 왜? 피쉬 안 좋아해? 왜 나만 찾아보고 있냐? 뭐 어쩌라고? 네가 머리 굴려봐. 저기 친구들요, 드라이브가 즐겁긴 한데 정확히 지금 어디 가는 거야? 아, 저쪽 건물 보이지? 저기는 아니야. 장난이고 스태튼 아일랜드의 폐선박 보관소로 가고 있는 길이야. 끝내주는 동물이거든. 스태튼 아일랜드 너무 좋아. 얘들아, 때가 된 것 같아. 거기 녀석들을 공격해.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야. 이 친구는 코뿔소 그 자체가. 좋은 생각이 났어. 가면서 다 같이 노래 부르자. 브레이크를 세게 밟으면 쟤들이 차 밖으로 날아가지 않을까? 앞유리가 없잖아. 그렇게는 못해. 기다랗고 단단한 도구가 있어야 그걸 자석 밑으로 넣어서 브레이크 페달을 누를 수 있지. 이런 기다란 막대기? 이거 좋다. 번안 블라운즈. 완전 최고지. 노래 너무 좋다. 가만 앉아! 야, 멋지지도 않잖아. 미안해, 어쩔 수 없었어. 근데 있잖아, 그 사고는 안 받아주겠어. 그래, 나도 안 미안하다. 이쯤에서 끝내지 않으면 자리는 자리를 씹어먹어줄 거야. 여기에 있었네. 잡았다, 이 녀석. 간다! 안 돼, 쌍둥이 걸어! 안 돼! 얘가 내 막대기로 날 공격해! 이제 엄청 갈기고 있어! 괜찮은 애들인 줄 알았지 뭐야. 지옥에서 보자, 거북이들. 너는 잡아! 찾았었는지 몰라. 너무 오래 걸렸지. 아니 저기요, 왜 우리를 여기 잡아놓고 겁을 주는지 모르겠는데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괴물이 날아다닌다고요. 조용히 하고 듣기나 해. 난 신시아 우트로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내 실험 대상이지. 뭐? 이제 됐어. 난 너희를 이용해 안정적인 돌연변이 물질을 개발할 거야. 그 물질을 이용해서 슈퍼전사들의 군단을 만들려고 하는 거지. 돌고래 인간은 잠수함에 폭탄을 설치하고, 독수리 인간은 적의 전투기와 공중전을 하고, 뱀 인간은 적의 기지로 교묘하게 숨어들지. 얼마나 감격스럽겠니?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앞을 가릴 것 같다니까. 왜 하필 우린데? 우리한테 뭘 바라길래? 내가 바라는 건 바로 너희들의 혈액이다. 그걸 얻어내려면 한 가지 방법뿐이지. 오, 설마. 어, 말도 안 돼. 이 여자가 우리를... 거북이들의 착즙기에 매달아라! 고역사대는 착즙한다! 제발 그 입 좀 다물어. 청승이 떨고 싶으면 차라리 존 레전드의 노래를 좀 들어라.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해. 잊지 마라. 오늘은 기쁜 날이야. 지구에서 가장 추악하지 추악한 인간의 존재를 싹 다 없애는 날이거든. 그러니까 좀 웃어라, 몬도. 얘들아, 집에 왔니? 용서해주는 거야? 깜짝 파티에 감동했어? 저리가, 꽉 문다. 저기, 안녕하세요? 생쥐인간 선생님? 전 에이프릴이고 싸우려고 온 게 아니에요. 아드님들의 친구인데요. 지금 걔들한테 큰일 났어요. 많이 아파? 그야 당연히 아프지. 착즙 당하고 있잖아. 뭔가 즐거운 걸 떠올려 보면서 고통을 잊어. 그래, 그래. 피자를 생각해 마이키. 피자 먹는 생각이야. 피자는 치즈로 만들고 치즈는 우유로 만들고 우유잔에 든 날짜잖아. 어떡해, 지금 그 생각밖에 안 나. 진짜 너무 안쓰럽다 마이키. 필요한 양을 채울 때까지 계속해서 짜내도록 해. 저 여자는 있어. 우리 끝났어 얘들아. 죽을 때까지 여기서 착즙 당하겠다. 어떻게 에이프릴이 우리를 그냥 버릴 수 있지? 처음부터 그냥 이용한 거였나? 잘은 몰라도 기석거리 하나는 건졌네. 슈퍼악당에게 마지막 부품을 넘긴 거북이 소년들. 근데 그 제목 되게 괜찮긴 하다. 확 끌려. 가나타도 얼른 읽어보겠어. 후회되는 일이 너무 많다. 난 요구르트 아이스크림을 먹어볼 걸 그랬어. 안 먹고 뭐 했어? 내 말이 이제 망했어. 난 방탄소년단이 꼭 보고 싶었는데. 볼 수 있을걸? 노래라도 불러볼까? 널 위해서 조금 불러줄게. 불러줄게. 정말? 그럼 고맙지. Smooth like butter. 같이 부르자. Smooth like butter. Like a criminal undercover. Undercover. 노래 가사도 모르네. 뭐야?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왜 착즙을 멈췄냔 말이야? 안전한 곳으로 모셔라. 침입자가 있다. 얘들아. 아빠. 모두 물러서라. 내 아들들을 데리러 온 것뿐이야. 그 거짓말쟁이들이 여기서 고약한 일을 당한다며. 에, 그러셨어요 라따뚜이 씨. 얘도 잡아서 똑같이 기계에 가라. 날 라따뚜이라고 부르지 마라. 상황에서 쓰레기 인간이 되기 싫으면 너희 아버지라도 모셔와야 하지 않겠어? 에이프릴! 봄에도 생각 못했어. 너희가 거짓말을 했다고 알려주더구나. 어떻게 된 거야? 무슨 짓을 하고 다녔니? 그게 뭐 없어요. 전혀요. 잠깐 있어봐라. 이 기계는 뭐냐? 뭐가요? 글쎄요. 저기 착즙기라고 써있는 거 아니냐? 아니요. 설마요. 이렇게 반대했는지도 몰라요. 착즙게 맞아요. 맞지? 내가 뭐랬어? 늘 짜는댔지? 나 진짜 토할 것 같아. 착즙을 당하려고 하수도를 떠난 거야? 사악한 파리 인간을 도와서 기계를 만들려고 하다가 하나뿐인 착한 인간 에이프릴을 죽이고 세상을 파괴할 뻔했어. 이 난장판을 싹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나오지 마라. 영원히. 알겠냐? 에이프릴이 쓸 기사는요? 다 집어치워! 에이프릴 집에 가라. 다 끝났어. 알겠지? 알았어요. 알겠어요. 너희가 안전해지고 평화로워지는 방법은 하나뿐이야. 내 말을 잘 듣는 거. 얼른 가자. 파티가 열리게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해. 뭘, 괜찮아. 인간들에게 호감을 얻고 싶어서 애쓰고 실수하는 너희를 보면서 깨달았어. 내가 하고 있었던 의도가 잘못됐던 걸. 막히네. 요원팀 도착했다. 절구를 봉쇄한다. 혹시 그냥 다 그만두기로 하고 다시 볼링 치러 간 거 아니야? 아니 설마 그럴 리가. 너희가 돌아오길 기다렸을 뿐이야. 왜 이렇게 부추기는 거야? 왜? 형제! 불러서 어부해. 도련 여리끼리 싸우긴 싫지만 뭐 어쩌겠냐? 기회에 맞서겠다고? 어? 하찮은 인간들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참 눈물겨운 사랑이네. 인간은 복잡해. 단순하지 않아. 에이프릴처럼 착하기도 하고 착즙기 여자처럼 나쁘기도 하지. 잠깐, 착즙기라니? 그래도 난 인간들이 싫어. 정말이야. 진짜 너무 싫지만. 그렇다고 없애면 우리도 그들과 똑같아지는 거야. 인간들을 잔인하게 없애도 된다는 건 우리로선 받아들일 수 없어. 진심은 아니지? 너희는 멋지고 재미있고 우리 느낌도 통했잖아. 나쁜 애들 아니야. 좋았잖아. 잘 생각해봐. 진짜 느낌. 모르겠어? 인정받을 길은 이것뿐인데. 아니야. 그건 우리가 인정해줄게. 우리랑 같이 살면 되잖아. 받아줄게. 그래. 방은 남아 돌아. 인간들을 없애고 싶진 않아. 난 노래를 부르고 싶은 것뿐이야. 레이 벨레이. 그래, 바로 그거거든. 사람들을 막 없애버리는 건 좀 그래. 왜냐면 밤마다 유령들이 나타나서 날 못살게 굴면 어떡해? 그렇지. 맞아, 그건 너무 무섭지? 너무 부담스럽잖아. 저기 있잖아, 정말 너희랑 같이 살아도 돼? 당연히 되지, 형제. 형제. 형제야. 형제. 형제스. 아브라카다브라, 형제. 다들 뭐 하는 짓이야? 사랑이 어쩌고 우정이 어쩌고 그런 소리 좀 집어치워. 쟤들부터 없애. 싫어. 그러고 싶지 않아. 지금까지도 해본 적 없었잖아. 그동안 다른 길이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살다가 이 친구들을 만나서 길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 그러니까 그만하고 통하는 걸 느끼자. 뭔 소리야. 난 느낌 싫거든. 너희도 착각 그만하고 이제 정신 좀 차려. 진심이야 슈퍼플라이. 이기는 끄죠. 어떻게 나의 가족이 나한테서 등을 돌리지? 내가 너희 모두한테 어떻게 했는데. 자, 긴 말 안 한다. 이 기계를 멈추고 싶다면 먼저 나부터 거쳐야 될 거야. 나는 평생을 화가 난 것 같아. 웬일이야? 우리의 모든 화근이 바로 쟤였어. 그러면 우리가 나서줘야지. 맞아! 기다려! 뒤에서는 내 자리를 뺏으려들지. 어쩌자는 거야? 다들 왜 이러는 거냐고. 진짜 너희가 안전해지고 평화로워지는 방법은 하나뿐이야. 내 말을 잘 듣는 거. 생긴다 뭐하냐. 날 좀 도와줘. 그쪽이랑 나랑 원래 같은 편이잖아. 둘 다 인간을 싫어하지. 나랑 다른 점이 있다면 그쪽처럼 허접하진 않아.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세상에, 아빠 힘 조절 좀 하시죠. 기계를 멈췄던가? 아, 그랬을걸? 동물을 돌연변이로 만들어주는 기계가 물속에서 폭발했는데 그 물속에 마침 동물들이 좀 많았다면 어떻게 될까? 뭐야? 변신하기 전에 너 못 막았잖아. 그래서 그냥 집에 가자고? 군대가 곧 출동하겠지 뭐. 고질라 영화 보면 항상 군대가 와야 끝나더라고. 아, 저기 하수도 쪽으로 내려가도 와이파이 잘 터지지? 그러니까 동영상 스트리밍은 안 돼. 스트리밍은 안 되는군요. 그런 뜻이 아닐세. 얘들아, 내 탓이다. 난 슈퍼플라이처럼 되기는 싫어. 너희들을 사랑한단다. 너희가 행복하길 바라지. 내가 인간을 싫어한다 해도 인간은 너희를 좋아하면 좋겠어. 왜냐하면 그게 너희의 소원이잖니. 그러니까 저 괴물이랑 싸워서 멋지게 이기는 거다. 그 장면을 찍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모두가 너희를 받아주고 사랑해주겠지. 아마 이렇게 외칠걸. 거북이, 거북이, 거북이. 어떡해. 저 말을 들으니까 힘이 막 솟는 것 같아. 그치? 뭉클하네. 나 완전 감동받았잖아. 근데 좀 주눅드는 부분이. 어떻게 싸워야 돼? 여보세요? 뭐야? 내가 뭘 보고 있는 거야? 슈퍼플라이 소탕 작전에 문제라도 생긴 거야? 진행 안 하는 거야? 아니면 뭔 일 있어? 그때 만나고 나서 너무 많은 일이 있었어. 당연히 그렇겠지.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해줄게. 근데 혹시 저 괴물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니? 글쎄 뭐가 있을까? 아무것도 없진 않겠지. 그럼 이따 봐. 저거 다리 쪽 다들 보고 있는 거 그거. 너무 없어 보이지 않아? 베이비 튀었어. Godzilla가 나타난 줄 알았겠지만 땡! 좋아, 가자! 호랑이의 눈으로 죽자! 좋아... 숨도 살짝 참아보자! 제발 망치지 말자! 뭐야 이거! 성공이다! 이러면 되네! 우리가 죽였나 봐! 잘한 거 맞지? 이게 다야? 겨우 말 한 마리? 쟤는 없어도 돼. 나 같이 죽고 싶다 이거지? 죽어! 나 괜찮아! 꼬리 재생돼! 봤지? 마이키! 저기! 고마워라, 아빠. 다른 애들 어딨어? 모르겠어. 어, 아빠는? 에이프릴은? 이젠 번질 자동차도 없을걸? 어, 너무 안 해! 조심해! 너희도 이런 자동차 좋아! 메르세데스 E클래스다! 반대! 비었어! 괜찮아! 내가를 던져서 차 주인 환영했다! 따돌린 것 같은데? 산채로 잡아 실험했을지 보는 즉시 없애버릴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돌연변이들이 도시를 습격했습니다. 수많은 괴물이 뉴욕의 타임스 스퀘어를 점거하며 정체는 알 수 없으나 군사적 대응이 곧 있을 예정입니다. 돌연변이들이 도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차량 등 경로 있는 모든 걸 파괴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 정체를 파악하지 못한 다른 건 모르겠고 돌연변이 물러가라! 거기처럼 보이는 외형의 괴물들이 지나는 모든 군인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기 있다! 우리가 바라던 방향은 이게 아니었는데. 우리 싫어하는구나. 악당으로 오해하나? 아니, 도심에 우리를 괴물로 여기는 거야. 평범해질 수는 없나 보네. 저기 얘들아, 에이프릴 말이 맞아. 하고 있었던 의도가 잘못됐던 거야. 사람들이 우리를 받아줬으면 했던 건 나도 아는데, 그런 일은 이제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래도 영웅이 되는 건 노력해볼 수 있잖아. 뭘 어떻게 하게. 우리 계획은 싹 다 망했잖아. 계획? 네가 계획이 없다고 불평하냐? 마이키, 네가 남들보다 잘하는 게 뭐였지? 마크 러폴로프와 설마 직항 연기?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라고 말하는 친구는 거대한 괴물과 싸우는 내용의 만화책을 세상에서 제일 많이 읽었잖아? 많이 읽은 건 맞는데. 그러면 괴물을 막을 방법도 떠올릴 수 있어야지. 당연하지. 진격의 거인에서 공격해오는 거대 괴물들의 약점을 찾아냈었는데 괴물의 뒷목이었어. 그렇지. 그리고 제 약점은 숨구멍이네. 바로 그거야. 우리가 이걸 저 녀석의 숨구멍 안으로 넣기만 하면 혈관으로 타고 들어가겠지? 그럼 젠 원래대로 돌아갈걸? 해보지 뭐. 거대 괴물을 막아보자. 아, 그리고 라프, 떠들썩하게 가자. 떠들썩? 진짜 떠들썩. 아, 최대한 시끄럽게 네 활을 이용해서 우리를 도와줘. 네, 알았어, 해볼게. 우리가 너의 분노를 치료해주는 거다. 있지. 방금 너 태어나서 처음으로 어설프지 않더라. 진짜 대장 같았어. 정말? 그랬구나. 진짜 대장 같대. 이거 뭔데, 대박이다. 됐다, 치워라. 한번 가보자고. 웬일이야. 이 헬멧에 투자하길 잘했네. 가짜뉴스는 못 참지. 심하게 아니야. 아니지, 완전 아니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명의 거북이 인간이 이끄는 것으로 보이는 돌연변인 무리가 거대 고래 괴물을 앞세워 도시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아! 끄지 마세요.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에이프릴 오닐입니다. 그리고 에이프릴 오닐입니다. 확인된 사실만을 생방송으로 보도하겠습니다. 파리 괴물이 도시를 공격했죠. 하지만 10대 거북이들과 함께한 생쥐, 멧돼지, 가오리, 악어, 박쥐, 개구리, 도마뱀, 바퀴벌레 여인이 모두 뉴욕을 구하려고 다같이 그 거대 괴물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나쁜 쪽은 거대 괴물이고 돌연변이 동물들은 착한 쪽입니다. 죄송해요. 다 지나간 일인 줄 알았는데 아직 옛날이랑 똑같네요. 어쨌든 말씀드렸듯이 아빠, 컴보 버그랑 대화를 할 수 있으세요? 알고 보니까 공통점이 많더라고. 솔직히 홀딱 말했지 뭐냐. 아, 그건 좀 징그럽네요. 도리, 네가 운전하면 안 되지. 죄송해요, 아빠. 기왕 운전하는 곳, 저기로 가자. 아니에요. 저걸 우리 애들한테 전해야 돼요. 맡겨줘요. 더 인간들이다! 도와주려나 봐! 정말? 맞아! 그렇네! 그럴 리가 있나? 진짜 이런 날이 왔어. 우와, 저 거북이들 괜찮네. 파괴한테 사인해봐요. 뉴욕을 공한 돌연변이 거북이 영웅들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속보의 최대 내용은 에이프릴. 잠깐, 이름이 뭐라고? 에이프릴 오닐이요. 정확하게는 에이프릴 어 아포스트로피 닐. 토쟁이가 아니에요. 굳이 토쟁이라고 부를 거면 마음대로 해요. 토했으니까요. 예! 우! 이 나이에 다른 돌연변이를 만난다는 건 운명이야. 동영상으로 올리고 싶어 죽겠어. 일본 만화 아키라 시리즈 전집이 있네. 좀 읽어도 되지? 소파를 여기에 놓여야지. 난 여기 딱 붙이려고 했단 말이야. 그건 너무 뻔하잖아. 뻔하지 않거든. 여기 여러분, 동양파 튀김 와서 먹어. 이거 정말 끝내주는 맛이네. 아직도 꿈만 같구나. 등교하는 첫날이라니. 잊지 마라. 언제든 아빠한테 연락해. 혹시 무서워 집에 그냥 가스도로 뛰어들 거라. 어디든 통한단다. 또 집에 언제든 와도 돼. 누가 괴롭히려고 하면 전화하렴. 엉덩이 차버릴게. 후하. 나머지는 자기한테 맡기라네. 저흰 괜찮아요,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준비됐어요. 준비돼 있었죠. 믿어주세요. 아빠가 가르쳐주셨잖아요. 알겠다. 너희들이 자랑스럽구나. 사랑한다, 얘들아. 저희도요. 아빠도 사랑해. 당신도 사랑해, 자기야. 아, 진짜 싫어. 너희가 얼마나 멋진지 인간들한테 보여줘라. Does. Before this, did you really know what live was? Comprehend to the track force, why? Cause getting mentions on the tip of the vibe buzz. Rock and roll to the beat of the funk fuzz. Wipe your feet really good on the rhythm rug. If you feel the urge to freak, do the jitterbug. Come and spread your arms if you really need a hug. Afrocentric living is a big shrug. A life filled with, that's what I love. A lower plateau is what we're above. If you diss us, we won't even think of. We'll nip of the dog and give a big shove. This rhythm really fits like a snug glove. Like a box of positives, it's a plus love. As the trial flies high like a dove. Tony야, 지금부터 내가 사귄 친구들을 소개해줄게. 좋아, 반으로 접어줄게. 밥은 먹고 다니지? 우리 신발 가게에 잘 찾아왔어, 친구. 아, 나이키 신발도 있어? 아니, 대신 이런 브랜드의 신발은 있어. 노이키. 에이프릴 투나잇에서 방송할 다음 특종을 취재 중인 에이프릴 오닉입니다. 레오, 영상을 가로로 찍으랬잖아. 가로로. 어, 맞다. 미안, 실수. TCRI는 누구일까요? 돌연변이를 연구하는 비밀스런 조직입니다. 괴물 습격 사건 이후로 버려진 연구실은 흔적 없이 사라졌죠. 그렇지만 저희가 찾아낼 예정입니다. 네, 누가 맞아, 아니래요. 거야. 어, 저기 에이프릴? 어? 파티가 다시 열린다던데 혹시 너만 싫지 않다면 나랑... 난 너무 좋지. 싫다고 하면 네가 토할 것 같은데? 토할 뻔했네. 아, 그럼 반발! 아! 친구로 온 거 맞지? 뭐? 그런데 그래, 마이키! 그래, 저 생물들이 어디서 뭘 하는지는 쉽게 알아냈어. 그런데 문제는 쟤들을 잡아서 다시 데려오는 건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야.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 나도 알아. 나한테 데려와.